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주치 사상연구 베네수엘라 전국협회, 베네수엘라 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에서 공동으로 뷸레진을 발행했습니다. 뷸레진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전했습니다. 뷸레진은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함께 편집했습니다.